다음은 그거. 아쉬워라. 더 들어? 아니야. 왜냐면 간주에 되게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거든. 베이스랑 시작되는. 벤 하워드라는 가수의 Only Love라는 노래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BBC 라디오를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걔가 소개해준 채널이 BBC 라디오 1이었어. 라디오 1에서는 이제 네가 좋아하는 굉장히 뭐 클래식한 음악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라이브 버전을 찾다 보면은 라디오 원 라운지 뭐 셋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한 번씩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요새 같으면 엘리 굴딩이라든가 그런 한참 어린 애들 그런 애들한테 아니면 조금 신인급 애들 그런 애들한테 음악을 얘네 스튜디오 라이브를 하나 시키는 거야. 편곡도 얘네가 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나와서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런 날이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좋거든. 그 버전만 진짜 따로 구하고 싶은 그런 내 그 버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엘리 굴딩 노래를 You, Me, At Six라는 밴드가 커버한 버전이 있어. 그 진짜 좋거든. dancing, we're touching. You look at me, it's like you hit me with lightning. Lightning, whoa. And everybody's story-eyed, and everybody goes, oh. Everybody's story-eyed, my body goes. So we burst into colors, colors and carousels, full head first, like paper planes in playground games. And next thing we're touching, you look at me, it's like you hit me with lightning. Whoa. 진짜 좋거든요. 표정은 일그러지를 못해. 진짜 좋으니까. 벤 하워드도 그렇게 그 BBC 라디오에서 듣게 된 노래야 이 노래도. 들었는데 평소 때 내가 듣던 음악이랑은 약간 달라. 이렇게 뭐랄까 이거 뭐라 그래? 어쿠스틱 기타? 어쿠스틱이야. 이런 기타를 백인 남자 혼자서 뚱까뚱까 하면서 친 그런 음악 별로 많이 듣진 않았거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목소리부터. 그리고 이게 가을하면 생각난 이유가 내가 했던 여러 번의 연애 중에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되게 여러 면에서 자기한테 자신이 없어서 자기 자신한테 근데 나는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배려도 잘 못하고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점점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야. 네. 그 사람하고 이맘때쯤이었어. 대관령 양떼목장 거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는 길에 내가 노래를 틀었고 이 노래를 틀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 이 노래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아, 너무 좋지 않냐고. 그래서 빠졌다고, 반했다고 그랬더니 아, 난 목소리도 이렇지 않은데 라는 말을 했었거든. 이 목소리가 좋긴 하지만 좋은 노래를 듣고서 그렇게 반응한다는 게 나는 순간적으로 그때는 좀 짜증도 났거든. 그러니까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 그 대관령에 가던 길에 이 노래를 듣고 나는 이런 목소리를 가지지 않았는데 라고 자학하는? 자조. 자조는 약간 자조지. 혼자 자학은 아니잖아. 그런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자조에는 너가 말한 것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한마디거든. 게다가 놀러 가는 길에. 그 길이 되게 한적한 시골길 같은 데를 막 그 목장 찾아간다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가던 길에서 이 노래를 듣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그 기억이다. 근데 나는 그때는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게 마음은 되게 편했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다 나한테 맞춰줬거든.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속에서 되게 많이 속이 상하고 있었지. 나한테 맞춰주면서. 그리고 왠지 이걸 선곡하면서는 네가 이걸 들으면 정말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좋았어. 좋지. 일단 장르적으로도 장르가 포크잖아. 그러니까 장르적으로도. 장르적으로도 연주로도. 그러니까 그 87년생이더라고. 나이도 어리지. 나이도 어린데 씨. 이놈 시기가 이렇게 옛날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을. 연주 영상을 찾아봤는데. 연주 잘해. 잘해. 단순한 듯 하면서도 잘해. 그러니까 또 특이한 게 왼손잡이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연주하는 영상을 보고 싶어서 유튜브 중에 이렇게 기타를 직접 치는 영상을 이렇게 찾아서 봤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 거지 하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 기타를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마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이상한 거지 연주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어. 연주가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냥 근데 야 너도 그럼 기타 이렇게 칠 수 있냐?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지. 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소리가 더 어려운 거지. 목소리는 이게 목소리가 중음 저음이 아니고 고음이 있고 일단 노래 자체는 더블링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긴 하지만 톤이 약간 어려운 톤이긴 한데 그 어쨌든 내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왼손잡이야. 그래서 기타가 반대였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사기가 여겨지는구나. 왜냐하면 요런 이 왼손으로 움직였을 때랑 이 손으로 움직였을 때는 뭐가 조금 다르거든. 왜냐하면 엄지손가락 이쪽에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누르고 하는데도 되게 다른 느낌을 줘. 그래서 아 왼손잡이구나. 왼손잡이를 통기타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게 아 그래? 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왼손잡이 기타리스트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 좋구나. 그리고 노래도 계절적으로도 되게 잘 어울리지. 어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구나. 그 모르는 가수였는데 아 이런 가수를 이게 정규 첫 정규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잘하는 친구구나.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이제 시간 내면 다른 노래도 다 들어봐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직 못 들어봤었고 내 취향에는 이 노래가 제일 내 취향이긴 했는데 넌 다른 노래들도 좋아할 수도 있어. 가사도 단순하고 되게 편한 느낌? 그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 난 그 느낌 이렇게 시골길 햇빛 받으면서 이렇게 막 가면서 철망을 이렇게 만지면서 자전거 지나가고 그게 내가 이제 선선할 때 자전거 탔을 때 느끼는 기분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래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이제. 물론 가사는 사랑타령이긴 한데 에이 근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약간 여기서 얘기하는 러브라는 게 그 블랙 아이드 피스에서 Where is the love 하는 그런 느낌의 러브라는 생각이 들었어. 인류애적인 사랑 원 러브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물론 달링이라고 하고 뭐 그런 뭐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있는 러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느낌이 있었어. 아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노래 가사에 대상이 나오지는 거의 않았으니까 아니 뭐 I feel you under my body 뭐 이러긴 하지만 근데 그게 그 가사는 약간 그게 나는 약간, 자연이란 느낌이 들었어. 그게 왜냐하면 그 가사가 조금 야한 가사인데 뮤직비디오나 노래풍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 전혀 없으니까 이거를 약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약간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더 종교적인 러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 대상이 그딱 굳혀야 되는 게 뮤직비디오에서는 아니라. 그냥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냥 얘가 땅바닥에 대고 하는 얘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자기 돌아다니는 동네에 대고 하는 얘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여자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너 좋은 거야. 담백하고 그렇구나. 그랬단다. 괜찮았어. 아주 괜찮아. 계절의 안내 선곡이었어. 다음에 나올 노래들이 일부러 한 쌍으로 뒤로 빼놓기는 한 건데 약간 처지는 노래들이란 그렇지. 말이야. 약간이 아니라 꽤지. 주위엔 아무도 없고 이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선해지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기일이 11월 1일이거든 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때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아직 11월 1일까지는 좀 남았으니까 근데 그 가을 아침처럼 날씨가 아침 공기가 차지면은 바로 유재하 생각이 나 정확히 말해서는 내가 유재하와 활동했을 때 나는 너무 어렸으니까 직접적으로 그 노래를 들은 건 아니지만 유재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노래를 들었단 말이지 이제 뭐 이렇게 듣기로는 김광진이나 뭐, 뭐 신수훈이나 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노래라는 걸 가지고 나는 친가에서도 제일 손 위고 외가에서는 조금 중간이긴 하지만 이제 노래라는 거를 듣고 나한테 이 노래가 좋다라고 해준 사람은 외가에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 외가에 그 외종사촌 형이 그때 인상에 딱 기억에 남는 게 신승훈 노래를 듣고 이 노래는 뜰 거야 라고 했는데 떴어. 그리고 이제 그 형이 한참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더 어렸을 때 들었던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어 이런 노래가 있구나. 팝송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이제 막 중학교가 됐을 때 이제 그런 노래를 듣고 이제 신승훈 노래가 뜰 거라는 걸 맞추고 이제 뭐 대중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은 친척 중에서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 형이 이제 지나가면서 유재하 노래를 한번 유재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난 어렸으니까 그때는 더 꽂히는 게 쉬운 뭐 김건모, 신승훈 이런 노래를 더 많이 들었다가 한참 더 나이를 먹고 나서 유재하를 처음 알게 됐어 이제 그 20살이 좀 넘었을 때나 이제. 패닉이나 이런 노래 듣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할 때쯤에서 어쩌다가 유재하 노래를 듣게 됐는데 아, 그 노래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좋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 기존에 듣던 대중가요하고는 좀 많이 다른 듯한 느낌을 나한테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발라드긴 발라드인 것 같은데 훨씬 슬프고 슬픈 거를 노래하는 발라드가 그 전에 하고 감성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노래 라인도 좀 다르고 가사도 너무 다르고 근데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고 나서 그걸 또 나이 먹고 나서 다시 찾아 듣고 이제 그때 어차피 일집밖에 없지면서도 그때 들을 때마다 감성이 계속 달라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기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자취를 좀 알게 되고 나서 김현식이나 이제 유재하나 김광석이나 이제 같이 계속 찾아서 듣게 된 거지. 근데 특히나 그 앨범 중에 뭐 다른 노래도 유명한 노래가 많아서 좋아하긴 하지만 이 노래가 조금 더 생각이 나는 이유가 그 그리지 못한 뒷모습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차라리 그거를 비친 내 모습으로 채워야지라는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랬던 것 같아. 더 어렸을 때는 김현식을 좀 더 좋아하긴 했는데 나이 먹고 나서는 유재하를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 계절적인 거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일이 가까워져 오니까 항상 이것도 매년 생각이 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지. 이상하게 나는 그런 나도 장남 장녀의 장녀거든. 그래서 나도 통틀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촌이 사촌 오빠 하나 있어. 나머지는 다 나보다 미차. 정말 어린 애는 지금 학교 들어갔을려나? 그 정도야. 정말 아주 애기들이야 나머지는. 그래서 누가 너한테 이때 우리가 아직은 어렸을 때 시절의 가요를 소개해준 사람은 없었어. 아예 이제 엄마 아빠 또래가 좋아하던 엄마 아빠로 인해서 알게 된 노래는 있었지만 그래서인지 나는 그렇게 네가 얘기한 유재하, 김광석, 김현식 중에서는 김현식만 내가 굳이 찾아서 들으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그런 거여서 제대로 들어본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유재하도 나는 아 유재하 다른 노래는 많이 안 들어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부르고 뭐 어디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한 소절씩 나오고 그런 건 들어봤지만 네가 말한 그거를 나도 이번에 처음은 아니지만 네가 아까 얘기한 게 되게 정확했던 것 같아. 발라드인데 감성이 다르고 화법도 다르고 이게 되게 가사도 뭐랄까 자기 안에서 되게 많이 생각해가지고 삭혀가지고 가사로 쓴 거 그런 가사가 되게 많아. 사랑하기 때문에나 지난 날이나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되게 그 멋있었던 게 뭐냐면 아 여자 노래는 난 그것만 들었다. 뭐. 영화 때문에 살인의 추억. 아 살인의 추억의 삽입곡 그게 살인의 추억 그 노래 우울한 편지. 그거. 좀 이런 친척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씨 노래도 많이 들려주고 앨범도 많이 물려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너무 손이라 그런 게 없었지. 그리고 왠지 난 어렸을 때부터 좀 조용한 노래들을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 별로 끌려하질 않았어. 그랬구나. 이 사람은 자살했어?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 되게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지. 그럼 이 사람은 어느 동네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뭐 유재하 거리 이런 거 없어? 거리까지는 모르겠는데 김광석 재단도 있고 어. 음악제 있는 건 아는데 음악제도 있고 재단도 있고 되게 커. 근데 가요제 동네까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김광석은 대구에 대구였나? 하여튼 거기에 있잖아. 김광석 거리가 아예 유재하는 안동 출신이고 올해 안동에서 유재하 거리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되게 멋있었던 게 그 유재하가 친했던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 그 멤버들이랑도 친했고 그래서 항상 술 먹으면 그 자기네들 노는 데 가서 맨날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막 그 이 노래 잘 불러달라면서 가수한테 부탁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대. 처음에는 그 내가 노래가 되게 그 저평가됐다고 하더라고. 화성이 그 기존의 그 발라드하고 이게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되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뭐 별로 뜨지도 못했고 이제 사후에 이제 아직도 거지. 이런 감성이 없는 걸 보면 근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있지. 영향을 받은 김광진이나 신승훈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 뭐 해외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노래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김현식은 좀 다른 케이스잖아. 이제 김현식도 아마 11월 전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노래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할 건데 간경화인가? 여의도에서 그러고도 술을 마시고 술과 저거에 약간 감성이 다르긴 한데 같은 날 죽었으니까 뭔가 더 거칠지. 훨씬 더 날것이지 이제. 뭐 김현식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거리를 들고 와서 이제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래. 참 이런 감성의 가수가 또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여전히 들고. 그치.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기만 애들 말고. 근데 어쩌면 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 미드나잇 인 파리 봤어? 그거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한테는 골든 에이지라고 느껴졌던 시대를 걔가 타임 슬립 같은 걸 해가지고 가잖아. 근데 거기에서 피카소의 연인이었던 여자가 나는 이 시대가 더 좋아라고 하면서 더 예전 시대로 가잖아. 그치. 거기에 있기를 선택을 하잖아. 그 여자는 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또래한테 유자라는 이름이 있듯이 요새 아이들, 우리보다 막 20살 정도 어린 한창 감성 폭발하는 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제2의 유재하가 시드래곤일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미 서태지는 나는 그런 반열에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 서태지 옛날 노래들에 관해서 이 듀스도 그렇고. 그 저마다 약간 그런 노스텔지아적인 그게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냥 너의 감성은 약간은 우울하고 정제된 감성을 가진 유재하하고 네가 맞은 거고, 예를 들자면 나는 유재하보다는 김현식 쪽을 더 좋아했다는 게 난 좀 더 거칠고 그러니까 마냥 뭔가 좀 미칠 것 같은 느낌? 이 넌 쪽보다는 그쪽을 더 이렇게 그쪽에 더 이렇게 뭔가 포인트가 맞춰졌던 거고 그런 식으로 뭐 나 잘났어 뭐 오늘만은 삐딱하게 막 이런 거 나도 김현식 난 내 사랑 내 곁에 보면서 펑펑 그거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적도 있어. 내 사랑 내 곁에는 워낙 강하지. 막 고려해볼까. 아 근데 이 노래 너무 슬프던데. 나 너무 좋아해. 황보령 스맥소프트에 황보령이 스맥소프트라는 그룹 이렇게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황보령 스맥소프트 같이 이런 밴드의 안녕 헬로 앤 바이 라는 노래야. 황보령을 아주 어렸을 때 알았어. 20대 초반에 그때는 약간 이상은하고 비슷한데 이상은보다 조금 더 거친 여자다 라는 뭐 그런 느낌을 똑같이 그랬는데 이제 나는 이상은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아마 그 왜 이상은 앨범 같이 만들던 일본 사람 있잖아. 악기 연주 다 하고 해주던 사람, 그 사람이랑 같이 음악을 안 만들 때쯤, 그러니까 앨범 전체를 다 그 사람이랑 같이 하다가 그 사람 부분이 약간씩 빠질 때쯤부터는 이상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어. 그 감성이 이제 약간 나랑 뭔가 어긋난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처음에 알았을 때는 황보령보단 이상은 쪽을 더 좋아했는데 황보령은 뭐랄까 계속 그렇게 쭉 활동을 해오진 않았어. 온오프가 있어. 보니까 유학을 갔다 오고 외국에 나가서 몇 년씩 있다 오고 뭐 그런 시기 동안에는 한국에서는 아예 활동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스맥소프트 앨범을 듣게 되는데 진짜 머리를 쾅 때리는 것 같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겨울에 대한 윈터나잇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곡 또 막 알겠는 거 막 사무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황보령 공연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황보령 공연을 작년에 혼자 보러 간 적이 있었어. 어지간하면 내가 공연도 같이 보는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상은이나 황보령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안 듣거든. 그래서 혼자서라도 가야지 해가지고 물레동 영등포하고 신도림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 카페 아니 카페가 아니라 무슨 이고 작년 황보령 개인전은 스페이스 프로이트 이고라는 이름의 전시회장에서 열린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여자 전시회를 하면서 그림 그리거든 이 사람이. 그림 공부를 주로 회화 공부를 하러 가는 거거든. 뉴욕 가고 막 이러는 게. 거기를 혼자 갔어. 가서 앨범 하나 사고 사인 받고 이제 되게 굉장히 작은 공간이어가지고 모인 사람들도 100명이 뭐야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어. 기대를 많이 했지. 그렇게 작은 곳에서 공연을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취해 있었어. 이 전시 그 전시장이 처음 개관하는 그 이벤트를 자기 그림으로 하고 거기서 공연까지 하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나한테 사인해줄 때도 내가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업됐지? 이 생각을 했거든. 술이 많이 많이 취해가지고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술주정을 했어. 난 그렇게 벼르다가 친구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간 거였는데 한 작년 말이었는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다가 쓰러졌어. 기절을 했어. 네.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 사람 한 얘기가 너무너무 개인적이라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 정도야? 정말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 세워놓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팍 쓰러졌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나무토막 쓰러지듯이 나무토막처럼 이렇게 일자로 빡 쓰러져가지고 얼굴이 그냥 바닥에 콱 닿았어.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공연을 더 하겠다고 막 이제 금방 깨어나긴 했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엔 술기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지고. 그래서 난 지금도 사실은 황보령 공연을 꼭 보고 싶거든. 근데 그날의 기억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눈앞에서 그렇게 쓰러지는 걸 난 또 처음 보기도 했고. 그런 많은 게 겹쳐져가지고 이 노래가 더 특별해졌어 나한테는. 그날의 기억, 그날의 황보령. 그리고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슬프잖아. 너무 슬퍼. 난 너무너무 슬퍼서 그 전에 내가 선곡을 끝내놨잖아. 그리고 네가 이 곡을 뒤에 붙였잖아. 바꾸겠다고. 그래서 내가 와 마빈그이 막 유재하 좀 슬프긴 하지만 그건 길이 가까워서 그런 거니까 와 했다가 이 노래 딱 듣는데 가을이라 신난 내 마음이 그냥 거의 스맥다운. 가을에 대한 내 정서랑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앞부분에서는 창백하기도 하지 기우는 저들은 얼마나 많은 어둠을 비추어왔나. 다른 기울어 고마운 그대여 안녕 하고 해가 뜨는 거야. 다음 소절에서는 많은 어둠을 비추면서 해가 뜨는 거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거지. 그렇게 안녕 안녕 하는 거지. 그리고 황보령 공연은 꼭 다시 보고 싶은데 지금은 자신이 없지. 그리고 나도 노래를 이 목소리를 내가 좋아 되게 좋아해. 이 사람 목소리를 약간 떼쓰는 듯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김현식 얘기할 때 얘기했던 미칠 것 같은 거친 게 있어. 끓는 게 여기에서 막 끓고 있어. 네, 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이상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초창기 그런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오래된 가수인지는 몰랐네. 그래? 처음 들었어. 황보령은? 근데 감상은 너무너무 슬퍼서. 약간 이상은 하고도 또 달라. 뭐랄까 나한테 지금 이상은은 더 정제된 느낌이야. 이 지금 이 노래의 황보령보다는. 거의 내가 그 5월을 맞이할 때 그 꺾이는 그 감정. 거의 정확하게. 왜냐면 이거 전에 이 노래 말고 그 전 노래로 내가 바꾸겠다고 하기 전 노래 그 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건 그냥 되게 단순한 내용이야. 노래 가사가 왜 나의 넌 나를 보면서 떠나간 그녀의 흔적들을 찾고 있는 거냐.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남겨놓은 조각들만 가질 수 있는 거냐, 조각들을 이렇게 줍는 거냐. 근데 나한테 가을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여름이 떠나간 뒤에 조각만 남아있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제목도 안녕이고 Hello and Bye잖아. 그 안녕이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이제 다 가지고 있는. 노래가 너무 슬프다. 노래가 너무 슬프잖아 이거. 그래서 난 되게 좋아해. 아 그래? 어. 내 작은 마음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안녕. 근데 그 나도 슬픈 노래 좋아하긴 하는데 훨씬 더 직접적인 슬픔. 또 사랑 노래는 되게 우회적인 사랑 노래 좋아하면서 슬픈 노래는 그냥 우회적인 사랑 노래? 어. 내가? 좀 더 귀여운. 아 아니지. 야 나 내 야한 노래 좋아하잖아. 아 그래. 어쨌든 그거를 귀엽다고 느끼잖아. 그렇지. 조금 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좀 야하고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슬픈 노래는 그냥 매다 꽂는. 황보령이 날 스맥했지. 소프트하게. 어떻게 스맥 소프트가 소프트하게 매다 꽂았네요. 응. 빠 이거지. 아이 꼭 노래방에서 마지막 곡을 슬픈 노래 했을 때 같은 기분이잖아 지금. 그, 뭐라 할 말이 없어. 아, 이 뒤에 뭔가 붙일 수 있는 말이 없어. 이 정서가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지. 순서가 그렇게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선선해지니까 그 주제를 선택했을 때 네가 막 그랬잖아. 너희 씨 상곤이 너희 녀석 그냥 서정적인 뜻으로 달려가라. 상곤이는 본명 아니라고 막말한데. 오케이. 그 막 서정적으로 달려봐라 그랬는데 나는 이제 너무 처질까봐 이제 배제하고 이제 너무 서정 그 처지는 곡은 이제 배제하고 한 거긴 한 거긴 하지만 이 막곡이 지나치게 서정적이었어. 이게 서정적인 거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서정의 끝은 이런 게 서정이지. 아재 감성을 자극하진 못했나 봐요. 아 나는 이 노래 듣고 되게 처졌어. 아. 이렇게 그 선선해져서 좋았던 기분이 확 처졌어. 그거는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거지. 좋았다는 얘기는 안 하네. 아, 아니지.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지. 고령이 언니가.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한번 덧붙이자. 막. 오늘 나왔던 노래 중에 제일 좋았던 노래랑 제일 나빴던 노래를. 네 선곡 중에? 아, 전부 다. 토탈에서. 토탈에서? 마빈 게이 최악. 아, 마빈 게이가 최악이었어? 왜? 방정 맞아서? 그리고? 난 그리고 그런. 미국 스타일. 떼놈, 아, 양놈 스타일. 양키. 양놈이로 그러면 많은 게 양놈들이니까. 양키. 그럼 제일 좋았던 거는? 황보령이네. 미안하다. 좋은 건 내가 갖고 온 거고 싫은 건 네가 한 거다. 나는 제일 그러니까 주제에서 제일 안 어울렸다고 생각하는 노래는 더 걸스 앤 로봇 그거였던 것 같아. 일단 개인적인 사람 글로벌 게더링에서 이 노래를 들었고 이 노래의 감성이 약간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선곡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약간 조속으로 선선했을 때 노래는 약간 틀을 벗어났던 것 같고 제일 좋았던 거는 Only Love였던 것 같아. 나는 나 성공! 야! Only Love였던 것 같아. 그게 제일 좋았어. 이번에도 녹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난 거야?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뭘 생각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마무리는요? 세템버입니다. 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원래는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거는 After the Love, 그게 이 가을의 정체에 어울리지만 9월이 가기 전에 들어야 돼. 9월이 가기 전에 세템버를. 아, 특별히 좋아하는 라이브 버전 같은 거 있어? 없어. 재팬 라이브. 내 앨범 하지 마. 나 슬픈 기억이 있어. 그냥 앨범 버전으로 해줘. 아, 슬픈 기억이요? 응. 슬픈 기억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 생각은 없고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All Sweet and Fire를 첫 내한 때 지풍화 늘 공연에 함께 가던 친구와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친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갈 계획을 잡은 것이죠. 나에게도 가자고 했지만 함께 가기로 한 멤버가 한 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둘이 가라. 나는 둘이서만 노는 게 좋다. 걔랑 가라. 그래서 둘이 가기로 했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옵니다. 친구가 깨닫습니다. 저 공연할 때 내가 한국에 없구나. 아, 또라이가. 그거를 너는 알고 사놓고. 있었잖아. 난 몰랐지. 어, 너도 그걸 몰랐고? 아니, 알았는데 내가 까먹었지. 아니면 나는 아 다음 친구보다 얘가 별말 없는 거 보니까. 너도 이상하다. 왜? 그러니까 이 친구 시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너도 공연 일정을 알았고 여행 일정을 알았고 근데 니네 둘 다 이게 겹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 한 일주일 전까지. 그래서 내가 야, 너 다음 주에 가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다, 이번 주래. 그래서 야, 이번 주 토요일에 버스 인덴 파이어인데. 그래서 걔가 아이고 해가지고 표를 취소를 하고 걔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다 표 취소를 못했구나. 표 취소를 못해가지고 개표를 내가 아 개표를 걔가 어디다 팔았어. 그래서 만나서 내가 주기로 했어. 어떤 남자였어. 되게 어린. 근데 자기가 붙어있으니까 그 공연 시간 한 시간 전쯤에 혹시 몰라서 만났으니까 둘 다 배가 고프잖아. 밥을 먹으러 갔네. 처음 보는 애랑. 어, 되게 어린. 어쨌든 어쨌든 오늘 공연은 동지니까 우리 함께 해요. 이러고선 애가 그냥 알아서 놀고 싶은 대로 놀으라고 이러고선. 근데 얘는 정말 심하게 그거 뭐야 덕후였던 거야. 그래서 예습을 해야 된다며. 뭐 온갖 버전을 다 막 이어폰을 꽂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노래만 듣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걔도 혼자 왔는데? 어, 당연히 혼자 왔지. 표가 두 장인데 그거 한 장을 사내니까. 나 혼자 걔 혼자 이런 거지. 난 진짜 그때 되게 화났었거든. 이럴 거면 그냥 표만 갖고 가고 뭐 하러 밥을 같이 먹겠다고 따라왔으면 어쨌든 내가 훨씬 누나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자기 서울지리도 잘 모른대. 게다가 그 코엑스였어.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공연을 보고 공연을 보는 내내 좋긴 좋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친구를 욕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연을 어쨌든 봤어. 근데 보컬이 상태가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았어. 그래서 라이브를 잘 못했어. 워낙 어렵잖아. 지풍과 노래들이 막 한참 막 남자가 부르는 키인데도 거의 여자 키 넘어가잖아. 그리고 공연을 보고 돌아와서 친구를 두고두고 욕했지.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것 같긴 하다만.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뭐였더라? 그때는 잠실에서 하는 체조경기장인가? 거기서 하는 어떤 페스티벌에 또 왔어. 그래서 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봐야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걸거치지 않는 환경에서 봤는데 첫 번째 했던 공연하고 중간 멘트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아 최근에 앞에 했던 거랑? 근데 그게 한 1년 이상은 전에 일이었거든. 그리고 두 번째 대한이었거든. 그럼 솔직히 그때 갔던 팬들이 여기 안 왔을까? 왔을 그렇겠지. 거거든. 1년 만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성의 없이 중간중간에 원년 멤버 소개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션하고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난 그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리고 여전히 목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거든. 차라리 조금 더 그러니까 키를 맞출 수 있는 코러스 중에 뭐 서브보컬을 시킨다던가 자기는 그냥 잠깐 흥을 돋운다던가 메인보컬이. 근데 그걸 굳이 듣기 안 좋은 소리로 하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거야. 내가 그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거면 그 라이브에 대한 그 지풍아 선생들의 라이브에 대한 그게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든. 그때 좀 많이 서운했어. 물론 그 양반들은 쉼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걸 그대로 공연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원년 멤버 소개를 하는 장면까지 화면도 안 되고 하늘에 계신 거 막 뭐 그러면서 막 어느 장면에서 약간 이렇게 울먹거리는 그런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밝은 노래 부르고 너무 레퍼토리다. 그래서 라이브는 슬픈 기억이 있네. 그렇네요. September. Do you remember? 그래서 아, 그 두 번째는 어떤 걸고침도 없었지만 그런 슬픈 사연이 또 있었다. 안타까운 사연의 September. 네. 들으면서 6회 끝. 9월 안녕. 아니다. 우리 9월 안에 한 번은 더 할 텐데. 아, 그렇네. 어쨌든. 그래, 9월이 가기 전에 신나게 끝내야지.